이젠 괜찮니? 너무 힘들었다며 너의 그 마무리가 고작 이별뿐일 거라 우린 괜찮다면서 잘 지낸다고 전해 들었지 내겐 정말 참 좋은 사람 만나 잘 지내고 있어 마냥 자상한 사람 잘 됐어 우린 힘들었잖아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해서 다시 눈물을 흘리지 않을 거야 그 기억은 아직도 힘들어 헤어나오지 못해 네 소식 들린 날엔 더 좋아 참 그 사랑 한없이 날 이해 넌 날 몰라도 정말 몰라줬어 내 아픔에 단 10분의 1만이라도 아프다 너만 힘든 것 같니 어쩜 넌 그대로니 몰래 흘린 눈물 아니 제발 유난 좀 떨지 마 간단해 나는 행복 바랬어 시작할 때 내가 그렇게 예쁘다면서 그 모습을 그가 참 좋아해 너무 날 사랑해줘 아팠던 날 알면서도 좋아 참 그 사람 솔직히 너